시작됐어 너와 나 사이 줄다리기 게임 이번엔 누가 먼저 당겨올까지는 건 싫은데 겨우 알아낼 만큼 그냥 슬쩍슬쩍 건드려도 네가 훅 다가와줬으면 근데 넌 쉽지가 않아 보이 자꾸만 머리 아파지게 만들어 우리만 속해 슬쩍슬쩍 다가가면 네가 훅 알아봐줬으면 근데 넌 쉽지가 않아 보이 자꾸 날 답답하게 만들어 baby 우리 마음속 테이블 위로 움직이는 곳그 안에 담긴 설레임은 좋지만 사실 적고 싶어 너도 바라잖아 함께인 걸 평평한 균형을 깨버리고 싶어 근데 오늘도